좋은데 baby 넌 어때? 드디어 내게 노래 불러주게 되었네. 그래 나는 너를 위해 노래할게. 그저 지금처럼 바로 그 자리에 있어줄래. 네가 없는 이 자린 가시방석. 또 난 이렇게 말하지만서 센척하는 남자. 넌 어때 내가 너였다면 이런 남자. 난 좋은데 너 잠시 힘들어. 우릴 떠나도 이 자리 그대로 지킬게. 넌 난 네가 좋은데 이젠 꿈이 아니게 됐어. 내게 노래 불러주는 게 여기서 우리와 너 함께 걸어줄래. You're my love, my baby, my love, my baby. 잠시 힘들어. 우리 떠나도 이 자리 그대로 지킬게. 거절하는 건 no thanks. 사랑은 원래 어렵대. 너가 없는 나의 방향은 no ways. No ways. 길이 없더라도 만들어 가자. 코끼만 걷게 해줄게. 보단 다 같이 하자. 내 거란 말이 좀 쑥스러워도 괜찮아. 말래래 배 아프게 웃을 날이 있잖아. 난 좋은데 넌 어때. 거절하는 건 no thanks. 사랑은 원래 어렵대. 너가 없는 나의 방향은 no ways. No ways. 길이 없더라도 만들어 가자. 꽃길만 걷게 해줄게. 보단 다 같이 가자. 네 거란 말이 좀 쑥스러워도 괜찮아. 말래는 배 아프게 웃을 날이 있잖아. Oh, 나 네가 고마워.